미국과 괴뢰 배당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선제 타격 작전 계획인 3단계 맞춤형 억제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19일 미국과 괴뢰 배당은 개념 계획 단계에 있던 3단계 맞춤형 억제 전략을 우리의 핵시설을 타격하기 위한 실제적인 작전 계획으로 확정하고 그것을 정식 실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는 10월에 소집되는 미국 남조선 연례 안보 협의회에서 이 계획을 실지 정황에 적용할 수 있게 더욱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욱 엄중한 것은 이 핵전쟁 각본이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선 것입니다. 우리의 핵탄두 폭발 시험을 구실로 미국의 핵전략 폭격기 B-1B 두 대가 9월 21일 남조선 지역 상공에 긴급 투입돼서 지상 목표 타격 훈련을 벌였으며 그중 한 대가 지금 우리의 코앞인 오산 공군기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10월에 버지니아급 공격형 핵추진 잠수함 일리노이스호가 미 태평양 함대에 배치되고 일본에 있는 핵항공모함 로날드 레가노를 주축으로 하는 타격 전단이 남조선 수역에 기어드는 것도 스쳐 지날 수 없습니다. 현실은 우리가 병진의 기치 밑에 해국제력을 백방으로 다지고 핵강국의 전열에 들어선 것이 천만 번 정당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반증해주고 있습니다.